전혀 신경 쓰지 않네. 나는 역할을 내. 그 이유가 뭐든 간에 I know what I am. I know what I want. I never gon' change. I never gon' change.